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두드러 네이스를 보면서 모른 척 망설이지 말아줘 어제 본 영화에서처럼 나랑 꼭 입맞추고 싶다고 말해봐 날 봐 언제나 너의 눈 속에 아직은 어린 내 모습 사랑한다 말하기에 어색한 건 사실 하지만 난 너의 마음 속에서 어느샌가 숨겨가 돼버린 걸 내 사랑이 든 눈에 든 거야 Go! Go! Call me! Call me! Call! Call! Give me a call! 모든 걸 원한다면 너에게 줄게 기다려왔던 나의 사랑 너를 위한 거야 Call me, call me, call, call, give a call 내 모든 걸 원한다면 너에게 줄게 지금 이대로 너의 품속에 나를 데려가줘 난 네 거야